어제 거울을 통해서 머리를 만지는 척해 자신있게 걸어가 말을 걸고 싶은데 아직까지 두고 볼게 넌 자세 빠져들게 해서 누가 된다 해도 나를 밀어내진 못하는 걸내 가슴에 향수처럼 늘 뿌려놓게 해줘 네가 나를 맡을 수 있게 back don't stop now let's go hit it plus the one more I'm trying to why I can stay no one first day gentlemen I won't make mistakes she's still running cross and chest I won't take the mind with belly busting like a piece of a kid 넌 날 보고 있지 거울을 통해서 화장을 고치는 척해 yeah yeah 같은 그 남자로는 너를 지울 수가 없어 난 너를 위해 준비된 남자인데 누가 된다 해도 나를 밀어내진 못하는 걸 내 가슴에 향수처럼 늘 뿌려놓게 해줘 네가 나를 맡을 수 있게 on my own day 나 시간을 만나도 참지는 않아